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안녕하세요. SPM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들의 합창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좋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이 합창 단원들과 함께 찬송하고 싶은 꿈같은 상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날씨가 많이 변덕스럽죠? 봄이 왔다고는 하는데 요즘 날씨가 얼마나 심술을 많이 부리는지 좀처럼 비위를 맞출 수가 없네요. 그러나 들판을 바라보면 아직은 온 땅에 초록이 가득합니다. 뉴질랜드의 들판은 가을에는 온통 누런빛을 띠다가 겨울로 접어들면서 오히려 초록의 옷을 입기 시작하지요. 목장의 양떼나 소들도 새싹이 돋아나는 시기에 맞춰 일제히 새끼를 낳아 기른다네요. 10월의 중순에 접어든 요즘 새로 태어난 새끼 양과 송아지들도 많이 컸겠지요. 뉴질랜드에서 자동차를 타고 들판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찬송 중 하나가 오늘 함께 들었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가 아닐런지요. 그런데 앞서 어린이 합창단의 가사를 귀 기울여 들으신 분들은 가사 전달에서 전혀 어색함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부르는 새 찬송가는 대부분의 가사들이 약간씩 바뀌어서 어떤 때는 조금 헷갈릴 때가 있죠. 이 찬송가도 마찬가지인데요. 1절의 가사 중에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라고 하는 향기로운 풀이나 꽃을 의미하는 이 방초동산이라는 가사가 새 찬송가에서는 푸른 풀밭으로 바뀌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물론 푸른 풀밭이라는 가사도 좋지만 왠지 향기로운 풀꽃이 가득한 방초동산이라는 표현이 더 정겹게 느껴지니 저도 적은 나이는 아닌가 봅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이 곡은 언제나 즐겁게 부를 수 있는 찬송임엔 틀림이 없네요. 이 곡이 처음 만들어진 지도 언 200년이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영국 어린이 찬송가 작가로 알려진 도로티 앤 트러프 여사가 만든 것으로 1836년 젊은이들의 찬송가 제4판에 작사자 불명으로 실려져 있었으나 1856년 윌리엄 브래드버리가 곡을 만들어 붙임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가사를 들여다보면요. 1절은 목자가 아침에 양떼를 데리고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함과 같이 선한 목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마리 어린 양의 심정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찬양합니다. 2절은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길 잃은 양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라는 표현은 주님이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의미로 전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인생길의 보호자가 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길을 잃을지라도 꼭 찾아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가사죠. 3절에서는 흠이 많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먼저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은 주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며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길 바라는 찬송이지요. 주님께 나아가야만 완전하신 우리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넓고 크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용납하여 주심에 우리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노래합니다. 4절은 일찍부터 주의 크신 사랑 깨달아 주 뜻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인생들을 향한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섭리해 나가시는데 많은 인생들이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를 안타까이 여기며 더욱 주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는 예수님의 선언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은 단 한 사람의 고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곡은 우리 각자 각자의 간절한 찬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번에는 같은 곡을 로마 연합교회 성가대의 찬양과 남성 테너 목소리로 연속해서 들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미였습니다.